자, 저 기도하고요. 오늘 성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부터 나와 헌신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한 교제하고 다시 한번 오후 성경 공부까지 저희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억눌린 자, 상처받은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핍박받는 자,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죄를 더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하고 올라가는 복된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말씀의 제목은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오는 축복.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오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오는 축복.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먼저 우리가 창세기의 족보, 구속사 시리즈 1권 창세기의 족보를 보시면 창세기 있죠. 구약성경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도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톨레도 이게 뭐냐?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그 중에 창세기를 보시면 히브리어 톨레도시라고 번역되고 있는 족보가 나와요. 족보. 한마디로 족보예요. 족보인데 히브리어 톨레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족보를 뜻하는 히브리어 야하스, 이것도 족보거든요. 히브리어 야하스 이 족보와는 달리 구속사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 그 구속사죠.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족보가 히브리어 톨레도시, 톨레돗. 특별히 창세기에는 톨레돗이라고 번역된 족보가 1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10개가. 근데 이것도 총 5개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톨레돗 족보부터 다섯 번째 톨레돗까지는 온 인류의 족보입니다. 온 인류의 족보. 온 인류의 족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쭉 들으세요. 뭐 창세기 족보 성경에 다 나오기 때문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대략이라는 단어가 톨레돗을 번역한 단어예요. 족보. 또 두 번째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계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계보도 톨레돗이죠. 세 번째 무엇이에요? 노아의 사적이 일어나. 사적.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사적도 톨레돗을 번역한 거예요. 또 네 번째 샘함 야벳의 후예가 일어나. 후예. 이 후예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후예가 또 톨레돗을 번역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샘의 후예가 이러하니라. 샘의 후예. 창세기 11장. 여기까지 다섯 개의 톨레돗이 쭉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바로 뭐냐면 온 인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족보예요. 전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톨레돗은 온 인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톨레돗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족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있는 톨레돗은 여섯 번째부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되게 하는 뿌리가 되는 족보가 바로 창세기에 남은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톨레돗 족보다. 그래서 여섯 번째 톨레돗이 바로 뭐예요? 데라의 후예죠. 데라의 후예. 이 데라의 후예는 이 후예가 톨레돗인데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족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스마엘의 후예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 창세기 25장이죠. 아까 데라 아브라함의 족보는 창세기 11장. 여덟 번째 톨레도시 바로 뭐예요? 이삭의 후예죠. 이삭의 후예. 이삭의 후예. 창세기 25장에 또 연거퍼 나옵니다. 이삭의 후예.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이 얘기예요. 자,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죠. 그죠? 예. 아홉 번째 에서 곧 에돔의 대략.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죠. 에돔의 대략. 에서의 족보예요.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의 족보죠. 창세기 36장. 그럼 마지막 열 번째 족보가 바로 뭐예요? 야곱의 약전이에요. 야곱의 약전. 야곱의 약전. 다 족보, 톨레도스를 번역한 건데 단어가 다 틀려요. 틀리다는 것은 톨레도시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의 단어다라는 것을 한글 개역 성경의 다른 단어들이 보여주고 있죠. 야곱의 약전 창세기 37장입니다. 자, 이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톨레도스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누구예요? 실제 혈통적 뿌리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에서, 야곱. 바로 야곱의 열두 아들로 열두 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잖아요. 즉 이스라엘과 상관된 뿌리가 되는 족보가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톨레도시입니다. 총 열 개의 창세기 톨레도시는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계의 온 인류의 톨레도과 이스라엘 민족만의 톨레도. 이 10개의 톨레도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톨레도 족보가 바로 뭐예요? 바로 데라의 후예 아브라함의 족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전체 10개의 톨레도 가운데 중앙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10개의 톨레도의 중심이 되는 톨레도시 바로 뭐다? 데라의 후예 아브라함의 족보다. 아브라함의 족보. 바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 전체가 데라의 후예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의 후예 아브라함의 족보도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요 구절도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어떻게 한번 띄울 수 있냐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1장 32절까지 한번 끊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바로 뭐냐면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짧게 끝나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데라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간략하게 기록한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부분은 어디서 끝나냐면 이 데라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에 정착? 하란에 정착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데라의 후예 아브라함의 족보 첫 번째 파트예요. 하란에 함께 거주함으로 끝나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이어지는 창세기 12장부터 1절부터 나머지 25장 11절까지의 파트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한마디로 순수하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즉 데라의 후에 아브라함의 족보 이 톨레도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름들로 간단하게 톨레도스를 딱 언급해놓고 첫 번째 파트죠. 그 다음에 요 톨레도스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전체가 바로 데라의 후에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파트는 그야말로 족보고 두 번째 파트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족보에 관련된 이야기. 즉 오늘날로 말하면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에피소드. 그 족보의 이름들이 벌이는 사건들. 바로 요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데라의 후에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를 보시면 제가 쭉 불러드릴 테니까 그냥 꼭 적지 않으셔도 그냥 쑥 창세기의 흐름을 보시면 돼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까 첫 번째 파트는 하란에서 끝났죠. 두 번째 파트는 바로 뭐예요? 하란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바로 하란에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카 롯과 분리됩니다. 네? 그 다음 횃불 언약을 그 다음 체결해요. 횃불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출생됩니다. 바로 하갈을 통해서 애굽의 종. 그 다음에 할례 언약과 이삭에 대한 언약을 받습니다. 할례 언약과 이삭에 관한 언약. 종의 자녀가 아니라 본처를 통한 자녀가 참 자녀다. 그 다음에 소돔성의 멸망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출생합니다. 이삭이 출생해요. 그 다음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 테스트 받죠. 그 다음 사라가 죽고 막벨라굴에 가족묘에 사라를 최초로 매장합니다. 그 다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데라의 후에 아브라함의 족보 전체의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죠? 이 스토리가. 10개의 톨레도 가운데 대표 중심의 톨레도시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로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자, 데라의 톨레도 속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왜 그토록?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바로 뭡니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자 믿음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구가죠? 반드시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가느냐? 그 믿음의 원리를 정확히 소개하고 있는 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을 논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자, 따라서 10개의 톨레도 가운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존재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톨레도 데라의 후예를 정중앙에 배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구자다. 아브라함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다음 구절들 때문이에요. 자, 쭉 적어보세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 3장 7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딱 이렇게 설정해놨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래요. 그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혈통과 상관없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왜? 다 믿는 자기 때문에. 또한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번에는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누린다 그랬어요. 믿음과 아브라함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약에서. 또 세 번째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보시면 29절. 오늘 구절이 전혀 안 뜨나 보죠? 성경 구절이. 3장 2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 믿죠? 우리는 모두가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손이다. 또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도 아브라함 이야기하세요. 믿음 얘기하면서. 삭개오에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을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보시면 심지어는 천국을 가리킬 때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뭐예요? 천국도 아브라함의 품으로. 반드시 천국도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원리에 반드시 아브라함을 빼놓으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결국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자는 천국에서 떠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왜? 천국이 아브라함의 품이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자는 천국에서 떠난 자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붙는 자는 천국에 붙은 자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 세계에서 중요하다. 구약의 인물이지만. 따라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공부를 볼 거예요. 아브라함 평생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왜 아브라함이 아니면 예수님께 못 가고 아브라함이 아니면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이제 어떤 논리까지 볼 수 있냐면 구약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톨레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평생에 끝까지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인가 주목해봐야 돼. 그래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다가 도중에 떨어진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떨어진 자? 한마디로 천국에 못 들어갈 성도의 예표예요. 아브라함과 극적으로 붙은 자?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열차를 탄 성도의 예표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어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자 펼쳐놓으세요. 아예 여러분들 성경도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 보시면 제가 쭉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데라의 후예에 관한 아까 첫 번째 파트의 내용이죠. 예, 데라의 후예는 아브라함의 족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솔직히 이 데라의 후예의 핵심은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의 족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데라가 세 아들 낳았다. 누구누구누구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리고 하란을 얘기하는데 하란에 대한 설명이 붙습니다. 하란은 누구를 낳았다? 롯을 낳았다. 그죠? 하란이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이런 슬픈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젊은 나이에 단명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 사레, 아직 이름 고치기 전이죠. 사레가 나오고 나홀의 아내, 나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누구? 밀가가 나옵니다. 밀가를 설명하고 있죠. 일찍 죽은 누구의 딸이다? 하란의 딸이다. 하란의 딸이다. 한마디로 자기 형제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누가? 나홀이, 그죠? 죽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아브람, 또 조카 롯, 또 아브람의 아내 사레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몇 세에 죽었다? 205세에 데라가 죽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정보를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특별히 서론적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데라의 세 아들 지금 누가 아까 언급됐어요? 데라의 세 아들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적혀있죠. 그죠? 이 세 명의 출생 순서를 먼저 구분해 보겠습니다. 누가 첫째고 둘째고 셋째인지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뭉뚱그려 나왔지만. 자, 먼저 우리가 이 파트를 알려면 첫 번째, 데라는 새 아들을 낳았다. 분명히 나오죠? 새 아들을 낳았다. 새 아들을 낳았다. 데라는 새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우리는 이 구절만 보면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데라가 70세에 새 쌍둥이를 낳았는가? 마치 표현은 그렇죠.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을 동시에 낳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쌍둥이가 아니에요. 자, 창세기 11장 26절 방금 읽었던 이 단어들 가운데 핵심을 히브리 원어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트 아브람, 또 에트 나호르, 나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베에트 하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어로 보면 데라가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 이것을 에트 아브람, 에트 나호르, 베에트 하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그 뜻을 보면 바로 뭐예요? 에트는 뭐뭐을 이런 뜻이에요. 목적격 어미. 아브람을 낳았고 나홀을 낳았고 그리고 베는 그리고 그리고 하란을 낳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엄밀히 원어적으로 구분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을 낳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70세에 아브람을 낳고 또 몇 세에 나홀을 낳고 그리고 또 몇 세에 하란을 낳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원문의 번역이에요. 데라는 아브람만 70세에 낳았고 몇 세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나홀을 몇 세에 낳았고 또 몇 세에 하란을 낳았다 얘기. 새 쌍둥이가 아니에요. 자, 결국 각각 다른 날 낳았는데 창세기 12장 26절 아브람, 나홀, 하란을 동시에 낳은 것처럼 기록한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중에 아브람을 앞세웠죠? 바로 믿음의 장자 아브람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 낳았다. 이건 바로 뭐냐면 70세에 아브람을 낳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그리고 바로 뭐예요? 실제 데라가 나홀을 몇 세에 낳았고 하란을 몇 세에 낳은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 몇 세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속사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누구의 출생만이 중요해요? 데라의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데라가 70세에 낳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강조하고 메시아가 오게 하는 아브라함의 출생만 강조하고 나홀 하란은 몇 세에 낳았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는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그럼 데라의 이 세 아들 가운데 누가 육신적 장자인가요? 누가 육신적 장자인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장자처럼 나오죠. 맨 앞에. 그죠? 아브라함이 실제 육신적 장자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오늘 먼저 해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아까 그 데라의 톨레도스로 다시 돌아가서 하란이 낳은 자녀가 누구냐. 창세기 11장 여러분 지금 펼쳐놓고 계시죠? 그죠? 27절 29절을 각각 보시면 처음으로 언급된 하란의 자녀는 롯입니다. 맞죠? 27절에 그죠? 하란은 롯을 낳고 그 다음에 나중에 29절 말씀 보시면 하란의 또 다른 자녀로 밀가가 언급되어 있고 또 하란이 누굴 낳았다? 이스가를 또 낳았다. 이렇게 해서 롯, 밀가, 이스가 세 자녀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럼 구절로 확인해 보세요. 맞죠? 롯, 밀가, 이스가. 자, 근데 그 중에서 하란의 딸로 밀가가 나옵니다. 그죠? 예, 네, 하란의 딸 밀가가 하란의 형제 누구와 결혼했다고 나와요? 나홀과 결혼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홀과. 창세기 11장 29절이죠. 29절.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 이 중에서 나홀이 누구와 하란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까 그냥 순서대로 보면 롯과 밀가, 이스가, 그죠? 자, 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중에서 나홀이, 하란의 형제 나홀이 밀가와 결혼했다.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자기 형제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근친상간이면 근친상간이 할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란의 딸과 나홀이 결혼한 것을 봤을 때 하란과 나홀의 나이 차는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란이 나홀보다 훨씬 형이죠.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상식적으로. 하란이 나홀보다 훨씬 먼저 태어나서 나중에 태어난 나홀에게 자신의 딸을 한마디로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란이 나홀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는 것을 첫 번째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추측이 가능해요. 자, 또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하란은 심지어 누구보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나이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란이 바로 뭐예요? 장자예요. 하란이 육신적 장자. 그런데 맨 꼴찌로 기록됐죠. 성경의 기록 방식에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이 외면한 자녀라는 거예요. 장자지만 육신적으로 맨 끝에 기록했다.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데라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죽었잖아요. 그죠? 단명했어요. 자, 아브라함보다 하란이 더 나이가 많았다. 이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이유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하란이 나이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세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 가운데 제일 먼저 결혼한 사람이 하란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결혼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혈통적 장자라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자,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자녀 낳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여기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얘기하고 하란이 롯을 낳았다. 제일 먼저 자녀를 낳았어요. 세 형제 중에 가장 먼저 장가를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남은 두 형제는 나중에 부인 생겼다고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제일 먼저 하란이 장가 갔어요. 롯을 낳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란이 죽은 뒤에 그다음 바로 뭐예요? 하란이 죽은 뒤에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란이 죽은 다음에 아브람, 나홀이 장가 갔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 11장 28절이죠. 자,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아까 좀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11장 27절 아까 다시 보시면은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하란이 죽은 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갔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죽었더라. 여기서 죽었더라라는 단어. 하란이 죽었다. 죽었더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로 뭐예요? 무트죠. 무트. 죽다. 무트. 무트에 와우 계속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법만 잘 알면 정확한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죽었더라가 와우 계속법을 쓰고 있다. 그럼 바로 뭐예요? 그 앞에 27절에 나오는 동사와 연이어 일어난 행동이라는 거죠. 그 앞동사와 시간적 간격이 없이. 그러면 11장 27절에 마지막으로 나온 동사가 뭐였어요 아까?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와 하란이 죽었더라가 와우 계속 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란은 한마디로 바로 뭐예요? 아들 롯을 낳은 직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명한 거죠. 아들 롯을 낳은 직후에 곧바로 죽었다는 것을 와우 계속적 요법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9절 말씀 보시면, 자,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나오죠. 들었으니. 이 장가 들었으니, 이 들었다, 이 단어가 라카흐예요. 히브리어 라카흐, 취하다. 아내를 취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라카흐도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라카흐는 어떤 동사와 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직전에 나온 동사가 뭐라고 해요? 죽었더라. 이해되세요? 다시 말해 하란이, 자 연결해서 봅니다. 하란이 롯을 낳자마자 죽었고, 롯을 낳자마자 죽은 직후에 아브라함, 나홀이 장가 들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와우 계속법이니까. 자 그러면 정확히 바로 뭐예요? 하란이 장가 갈 때까지 아무도 장가 안 갔다는 얘기죠. 그 하란이 롯을 낳을 때까지도 아무도 장가 안 간 거예요. 아브라함, 나홀은 아들 낳고 죽자마자 그 다음 장가 갔어요. 그러니 하란이 아브라함, 나홀보다 훨씬 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훨씬 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응?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 다음 쭉 족보가 설명되고 있어요. 하란이 가장 먼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장가 갔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보다 어리다. 하란이 아브라함의 형이다라는 첫 번째 근거고,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하란이 먼저 태어났다라는 근거가 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출생했을 때 데라의 나이만 기록되어 있죠? 몇 세? 데라 70세에 아브라함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셈 이후에 창세 족보, 11장 족보 보시면 셈 이후에 30대 전후로 조상들이 자녀를 낳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자들을. 30대 전후로. 아시죠? 예. 그런데 그 평균적으로 첫 자녀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30대 전후였던 것을 봤을 때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해되시죠? 자, 우리 잠깐 정리해 봅시다. 셈이 아르박삿을 100세에 낳았어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35세, 셀라는 에벨을 30세, 에벨은 벨렉을 34세, 벨렉은 루우를 30세, 루우는 수룩을 32세, 수룩은 나홀을 30세, 나홀은 데라를 29세에 낳고, 데라는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너무나 안 맞죠? 결국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데라는, 이렇게 다 정리해 보시면 데라는 기존의 선조들의 평균 장자를 낳을 때의 나이처럼 평균 30세 전후에 누구를 낳았을 것이다. 하란을 낳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장자로 하란을 30세. 그리고 이후에 70세에 둘째 아브라함을 낳았을 것이다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막내로 나홀을 낳았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70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강조하기 위해 둘째 아브라함 70세에 낳았다는 것을 먼저 얘기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홀의 형이다. 이것도 밝혀야겠죠. 예, 뭐 밝히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쯤에서 가시면 되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죠? 자, 아브라함이 나홀보다 형이다. 이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정확히. 창세기 20장 20, 22장 20절 또 22장 23절 두 구절만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자, 창세기 2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고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동생 나홀.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에요. 또 22장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누구다? 나홀이다. 이 분명한 근거를 봤을 때 바로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데라의 혈통적 첫째 아들 누구라는 거예요? 하란,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이게 정확한 성경의 근거에 따른 혈통 순서예요. 성경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록은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을 앞세우고 나홀, 하란 이런 순서로 기록했죠. 아브라함이 영적 장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란은 바로 뭐예요? 육신적 장자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꼴찌로 기록했다. 그 단명시켰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란의 뜻을 보면 이 속사정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하란은 참 불운하다 이거예요. 그죠? 장자지만 꼴찌로 기록하고 롯 낳고 가장 먼저 아버지보다 죽고 일찍 죽고 하란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란의 이름의 뜻을 봅시다. 뜻은 바로 바싹 마르다 이듯이 바싹 마르다. 이름의 뜻대로 됐죠? 젊은 나이에 바싹 말라서 빨리 죽은 거예요. 또 뭐예요? 바로 이 하란의 뜻은 하란의 뜻은 황폐하다, 황폐하다. 그의 인생이 결국 황폐하게 일찍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바싹 마르다, 황폐하다의 뜻처럼 하란은 심지어 누구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고 또 데라도 바로 뭐예요? 갈대아 우를 떠나서 어디에 머물다가 죽었어요? 하란을 머물다가 죽었죠. 뜻이 같아요. 여기서 데라의 아들 하란은 인명이지만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머물러다 죽었던 이 하란은 지명이죠. 똑같이 바로 뭐예요? 바싹 마르다 황폐하다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하란과 데라 모두 그의 인생은 황폐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이 뜻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데라의 톨레돗, 아브라함의 톨레돗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것만 얘기하고 마실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톨레돗, 이 데라의 톨레돗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붙어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 중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톨레돗, 데라의 톨레돗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식솔들을 아끼고 챙겼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족들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간단히 세 가지만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붙어 있었던 자, 떨어졌던 자, 구속수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간단히 정리해보면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자와 함께 떠나지 못한 자로 갈라집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 가운데서 다 함께 떠나고 싶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자가 있었고 떠난 자가 있었고 함께 떠나지 못한 자가 있었다.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식솔들은 누구였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 데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또 바로 죽은 하란의 아들,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떠났죠. 반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함께 떠나지 못한 가족이 있었죠. 바로 누구예요? 나홀. 하란은 이미 죽었으니까 나홀은 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나홀을 아브라함은 반드시 같이 챙겨 나오고 싶었겠죠. 네.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이니까. 나홀이 어떤 이유인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1차 분리가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하란에 머물면서 아브라함과 하란에서 함께 떠난 자가 있고 떠나지 못한 자로 또 나뉘어졌다. 함께 떠난 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레와 바로 조카 롯이죠. 떠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사도행전 7장 4절 아비가 죽음에 떠났다고 그랬죠. 아포드네스코, 의미상 죽음, 생각 속에서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아버지 데라가 145세로 아직 살아있을 때, 떼어놓고 떠났을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을 거예요. 또 여기서 분리가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함께한 자가 있는 반면 또 떨어진 자가 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한 자는 누구예요? 남은 사람 중에서 사라죠. 아내 사라. 마지막에 가서 아브라함을 떠난 자가 누구예요? 조카 롯이죠. 롯은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 롯 이야기 잠깐 하면은 첫 번째,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끝까지 챙기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롯, 롯이 소돔 땅 살다가 국가 간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신의 가속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는 일이 첫 번째 일이죠.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4개 강력한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과 그의 가족, 재물을 다 찾아옵니다. 국가 간 전쟁에 아브라함이 개입한 거예요. 가나안 5개 나라와 또 동방 4개 연합군이 싸워서 동방 4개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롯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요.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그런데 거기 아브라함이 뛰어들었어요. 왜? 누구 때문에? 조카 롯을 구원하려고. 롯을 끄집어내려고. 자신과 끝까지 함께한 롯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국가 간 전쟁에 목숨 걸고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조카 롯을 구하려다가 무엇까지 구했어요? 나라까지 구했죠. 소돔, 그 5개 연합국까지 다 구한 거예요. 조카 롯 때문에. 그런데도 롯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않고 계속 소돔성에 머물죠. 두 번째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성을 멸망시킨다 그랬을 때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려 롯을 구원하기 위해 여섯 번이나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롯을 위해서 이것도 여섯 번이나.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롯과 그 두 딸이 구원을 얻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때도 롯은 아브라함을 찾아갔다 찾아가지 않았다. 찾아가지 않고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속으로. 끝까지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 결국 롯과 두 딸 함께 동굴에 거하다가 거기서 결국 두 딸이 조카 롯, 아버지 롯을 술먹여 들어가 동침함으로 저주의 족속,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동굴 안에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바로 이 딸과 롯의 관계로 태어나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어떠한 저주를 롯의 가문이 받게 되냐면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롯의 가문이 받은 저주예요. 롯의 가문이 받은 저주.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 가문에서 떨어진 대가입니다. 떨어진 대가예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3절. 자, 암몬 모압에 대한 저주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호와의 총회는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여호와의 총회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가문을 말해요. 결국 조카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이 두 팔 벌려 계속 들어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결과. 아브라함 곁을 떠난 결과 노세 가문은 아브라함 가문에 영원히 못 들어오는 저주받은 족속이 되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응?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과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나지 못한 한 인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나홀이에요. 아, 나홀은 이미 제끼졌구나. 아니, 반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한 나홀의 가문이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 가문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역전의 역사입니다. 롯은 끝까지 함께하다가 막판에 배신함으로 정원이 못 들어오는 모압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면 반면에 함께 떠나지 못한 나홀의 가문이 훗날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뭔가 이런 맛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의 결론 뭡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아브라함 가문에 끝까지 붙어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아브라함의 톨레돗은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절대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절대로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간단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